못도 벗어도 네 한번 깔아봐라 결국에는 살아남아 어떻게든 살아남아 나는 나의 함정 따위 깨라봤자 난 더 세게 밟아 답은 알아 모든 까고 보면 돼 Yeah.